내 속에 싹 다 어둠인데 누구라도 같이 한번 놀고 싶어. 아무거나 좋은 리듬에 에에에는 필요 없고 어설퍼져도 나 때과 넌 같으면 되지. 솟아나버릴까 미친 듯이 리듬 타고 조금씩 빠져드는 이 순간 너무 즐거워. 놀고만 싶어 몸뚱이가 고장날 때까지 내 머리 와 내 심장이 살살 추억이 나도록 Let's go. 가슴 두근대고 머릿속은 텅텅 비고 그대와 함께 있는 이 순간 너무 즐거워. 네 내요 잘나가는 옷만 여도 난 너무 좋아 이 느낌이 현재도 느끼나요. I wanna rock. But I wanna go. Sing it, Dad. I got the fire and we move. Oh, I wanna rock. 지금부터 문을 편지에 내 맘을 붙여 열이 뻗쳐 다 입고 싶어. Baggy baggy, water water.